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의 전문을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